안녕하세요. FM 영화음악의 정은임입니다. 제가 잘 아는 선배 한 분의 얘기인데요. 유치원 다니는 아들을 옆자리에 태우고 가다가 신호위반으로 교통경찰에게 붙잡혔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봐달라고 경찰에게 막 사정하려던 차에 충성 하는 소리가 옆에서 들렸습니다. 범인, 경찰청 사람들, 신고전화 112, 충성. 뭐 이렇게 되는 소리, 안 되는 소리가 막 들렸는데 그것은 바로 옆에 탔던 아들이 경례를 쫙 붙이며 그 경찰에게 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러자 그 경찰, 아들 때문에 봐준다면서 그냥 돌려보내주더라던데요. 알고 보니까 6살 난 그 꼬마의 평소 꿈이 경찰 아저씨 되는 거였답니다. 아버지와 경찰이 무엇 때문에 얘기하는지도 모르고 일단 경찰을 보니까 얼마나 신이 났겠습니까. 자, 이렇게 경찰이 되겠다는 꼬마가 많아질 정도로 보호실도 없애는 등 요즘 경찰이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이왕 이렇게 바뀌고 있는 것, 영국의 경찰 수준까지 바란다면 너무 욕심이 많은 건가요? 영화 남태평양 중에서 Happy Talk, 오늘은 클로디나 롱즈의 노래로 문을 열었습니다. 이 Happy Talk을 듣고 나니까 오늘은 정말 행복하고 즐거운 얘기만 하고 싶은 생각이 드네요. 게다가 제가 엊그제 어느 대학에 다녀왔는데요. 와, 정말 그 젊음, 힘 막 그런 것들을 느끼고 오니까 제가 다시 젊어지는 기분이었어요. 젊어지는 기분이라고 얘기하니까 굉장히 건방지게 들리는데, 여하튼 아주 행복하고, 앞으로 좀 더 힘있게 살아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왔습니다. 고덕동의 임형철 학생 책 읽으면서 들을 수 있는 부담 없는 노래에 띄워달라고 하셨는데요. 해피톡 들으니까 기분이 아주 좋아지지 않았는지 모르겠네요. 안혜경 씨, 엽서 다시 주셨네요. 얼마 전에 새벽 2시에 우는 아이라고 하시면서 이름을 안 적어주셨는데요. 왜 그랬는지 제가 이제 이유를 알았습니다. 오늘 수술 잘 마치셨는지 모르겠어요. 꼭 수술이 성공을 했으면 좋겠고요. 다음 곡도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대전 서구 계정동에서 조지현 씨가 신청하신 곡인데요. 조지현 씨 듣고 계시죠? 필라델피아 중에서 닐영의 필라델피아 띄워드릴게요.

직업 동물탐정, 나이 30살, 가족 오리, 개, 원숭이, 고양이. 헤어스타일 무스를 잔뜩 발라서 뒷꽁지 머리를 오똑 세운 딱따구리형. 자, 이런 자기소개서를 가진 한 사나이가 올봄 헐리우드 극장가를 상당히 떠들썩하게 만들었는데요. 이 사나이의 이름이자 동시에 영화 제목이기도 한 코믹 액션물 에이스 벤츄라가 바로 국내에도 이번 주말에 개봉됩니다. 방금 들으신 노래는 이 영화에서 삽입됐던 The Lion Slept Tonight. 사자들이 오늘 밤에는 잠든답니다. 로버트 존이 부른 노래였고요. 노래를 들으니까 영화의 분위기가 조금 예상되지 않으십니까? 게다가 이 사나이의 자기소개서를 보고 나면요. 이 영화는요, 하지만 제작 당시에는 헐리우드 흥행사들의 눈길조차 끌지 못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본 결과 개봉 2주 만에 같은 기간 동안 쉰들러의 리스트나 필라델피아 같은 흥행작들이 벌어들인 돈보다도 훨씬 많은 흥행 수익을 올렸다고요. 이런 이유로 현지에서는 이 영화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의문의 화제작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도대체 어떤 영화길래 그럴까? 그 내용을 잠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보기만 해도 웃음이 나올 것처럼 생긴 청년 에이스 벤츄라는 잃어버린 동물을 찾아주는 사립탐정입니다. 동물을 찾아주는 사립탐정이요. 그래서 그의 주위에는 동물들이 우글우글 되는데요. 에이스 벤츄라 또한 하는 짓이 그 동물들과 거의 비슷해서 늘 실수만 연발하고 있죠. 그러던 어느 날 에이스가 큰 사건을 또 맡게 됩니다. 마이애미 풋볼팀에 그 돌핀스라는 팀이 있는데요. 이 돌핀스 팀의 마스코트인 백설이가 납치됐다는 거예요. 탐정 에이스는 이 돌고래 실종 사건을 맡아서 최선을 다합니다. 그 와중에 결정적인 단서라고 생각되는 풋볼 챔피언의 반지를 발견하게 되죠. 자, 이렇게 뭔가 단서가 될 만한 물증은 찾긴 찾았는데 그 물증으로 사건을 풀어나가는 에이스의 접근 방식이 어딘지 좀 이상합니다. 과연 이 에이스가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백설이 실종 사건을 어떻게 풀어나갈까요? 자, 그건 영화를 직접 보시고요. 아, 잠깐만요. 여기서 제가 한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데 저희 라디오국의 FM 2부에 일하는 아주 정말 깔끔한 여자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 이름이 백설이거든요. 그 백설이 씨가 지금 이걸 듣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 백설이 씨한테도 한번 보라고 말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에이스 벤츄라 역은 현재 TV 코미디언인 짐 캐리가 맡고 있고요. 또 사건의 열쇠를 쥐고 있는 의문의 여경찰 아인혼 역에는 블레이드러너에서 아름다운 인조인간으로 나왔죠. 션 영이 맡고 있다는 것. 자, 이것들만 먼저 알려드립니다. 연출은 배우로서도 활동하고 있는 톰 샤딕이라는 신예 감독이 맡았고요. 영화 속에서 한 곡 더 들어보죠. 에이스가 지금은 집에서 휴식 중이라는데요. 톤 록이 부릅니다. Ace is in the house. Tone, put that big ass size 13 on and kick it for the homies. He's the number one bet, dick. No need for a fireman. When your cat's up a tree, he's the one that you hire, man. Known to bring her back alive if your cat scratch or if your turkey got jive. A little local incubator, but still got charm. Brought her back to old McDonald's farm. So hey, diddle, it's late in the park. Chasing more pets than no on his arm. No need for a painter, numbers get deleted. Ace on the case and the job is completed. Simple assignment when I start rhyming. Always tell the truth so you know I'm not lying. Down with the ladies as a lover. Undercover. Yo, tell him where he's at, my brother. Yo, hey, in the house. Yo, hey. Yo, tell him where Ace is at. Yo, Ace in the house. I don't believe he heard you. Yo, Ace in the house. Is he all up in the air? Yo, Ace in the house. Yo, Ace in the house. Yo, Ace in the house. Yo, Ace in the house. Well, if Ace is in the house, so must be low. Blowing up like a cloud of smoke. Checking all of his bitches at home. But I'm the dog with the biggest bone. I grip the mic like flyers, no one flyer. Yo, Ace is for hire. A floor room showpiece. Solvable crime to the hot damn police. Trying to do it legal. Looking for a dolphin beating on an eagle. Nothing ever planned. Remember, Ace got the face of a helpful detective, man. Crazy like Harpo. Busted out windows in his Monte Carlo. Loud clothes, black boots, Dutch style hair. No time for a suit. But I don't give a damn if he's way out. Yo, tell him who's in the house. Yo, Ace in the house. I don't believe they heard ya. Yo, Ace in the house. Yo, tell him one more time. Yo, Ace in the house. Tell him who's in the house. Yo, Ace in the house. I don't believe they heard you. Yo, Ace in the house. Is he running things? Yo, Ace in the house. Is he doing things? Yo, Ace in the house. I need to know. Yo, Ace in the house. Don't worry, ma'am. Ace will find your pussy. That is. You know, Ace, I was checking you out and everything, and I have to admit, you are the best pet detective there is. Although, you are the only pet detective there is, you're still number one. I got to go. My zebra's double parked outside. Peace to the West Side Tribe. Tell them who's in the house. 4월 28일은 제가 존경하는 이순신 장군의 생신이고 29일은 친구 지연이와 다니엘 데이로이스의 생일입니다 하면서 서울 서초 4동 3위가 파트의 박은정 씨 엽서 보내주셨네요. 아, 이순신 장군의 생신이라는 거, 탄생일이라는 거 몰랐네요. 자, 신나는 곡이었죠? 잘 들으셨습니까? 톤 로기 부른 Ace is in the house. 영화 Ace Ventura 중에서 띄워드렸어요. 다음 주에 어린이날이 있어서 그런지 이번 주말에는요. 온 가족이 함께 볼 수 있는 가족 영화가 많이 개봉되는 것 같습니다. 에이스 벤츄라가 그 한 편이고요. 그리고 좀 지저분하긴 했지만 정말 사랑스러운 게였죠. 베토벤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베토벤 2. 1편에서 베토벤은 길을 잃은 길을 잃어버렸던 그 고아였죠. 고아가 아니라 고견이라고 해야 되나요? 고견, 네. 그러다가 마침내 안식처를 발견하는데요. 그 안식처가 하필이면 개를 끔찍하게 싫어하는 뉴톤 시댁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국엔 뉴톤 씨도 아이들과 마찬가지로 베토벤을 사랑하게 되고 영화는 아무 문제 없이 끝이 났죠. 그런데 문제는 베토벤이 성인이 되면서, 성인이 아니라 그러니까 성견이 되면서, 어른계가 되면서 시작됩니다. 여기서부터 영화의 2편도 시작되죠. 이제 다 커버린 베토벤의 눈에 언제부턴지 한 가지 것만 보이기 시작합니다. 사람들뿐만 아니라 심지어 자신의 친구들인 동네 개들 모두 짝을 이루어서 사랑을 나누는 장면이죠. 베토벤은 그때부터 고민에 빠집니다. 도대체 내 님은 어디에 있을까 하고요. 그리고 자기 눈에는 너무나 예쁜 게 미스이를 만나서 정열적인 사랑을 나누게 되죠. 얼마간의 시간이 흐른 뒤 베토벤과 미시 사이에서 엄마 아빠 못지않은 강아지 네 마리가 탄생합니다. 이름하여 차이콥스키, 그리고 모차르트의 약칭인 돌리, 통통이, 그리고 모였죠. 이젠 정말 문제가 없을 것 같은 베토벤의 일가. 그런데 이 행복이 하루아침에 깨지고 맙니다. 왜냐하면 베토벤이 그토록 사랑하는 부인 미시가 나쁜 주인의 손에 끌려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기 때문이죠. 자, 이때부터 베토벤과 어린 네 마리의 강아지들, 그리고 뉴통가의 모든 식구들은 미시를 찾기 위해서 눈물겨운 노력을 펼치게 됩니다. 이 영화 베토벤 2를 촬영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점은 갓 태어난 강아지들이 2주만 지나도 쏙쏙 커버렸기 때문에 촬영 기간 동안 그 어린 강아지의 모습을 맞추기 위해서 무려 100마리, 그러니까 100마리의 비슷비슷한 강아지들을 바꿔가면서 등장시키는 것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것은 4마리의 강아지이지만 사실 연기를 한 강아지는 모두 100마리가 넘었다는 얘기가 되겠죠. 이 베토벤 2의 러브 테마는 여러분이 아주 귀에 익은 곡일 겁니다. 93년도 아카데미 주제가상 후보에 올랐던 노래인데요. 강남구 도곡동의 이윤희 씨, 병천 씨를 만났을 때 기분이 바로 이거, 이 노래의 가사와 비슷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자, 저와 원수이자 가장 친한 친구 수지훈님과 같이 듣고 싶습니다 하신 서울 관악구 봉천 3동의 권윤혜 씨, 그리고 친구, 아주 소중한 친구 미호기의 20번째 생일을 축하해 주십시오 하신 대구 동구 신암 4동의 경아 씨, 경아 씨께도 띄워드립니다. 달리 파튼과 제임스 잉그램이 부릅니다. The Day I Fall in Love. Don't let the other who go. Bona up at the end. Now Solens, Ola, Killapo, and Snooze. And Strike aside a gap of her. Don't let the other who go. Knider sine øjne og kigger søvnigt på en sommerfugl. Han krasser sig i pelsen, hør. Dunkle dyret Hugo spiser morgenmad. Han spiser friske frugter og et palmeblad. Han gumler og han smasker, hør. Jungle dyret Hugo springer ned i floden. Han skal have sin morgens svømmetur. Han bobler og han plasker. 이런 노래가 있다니 왜 갑자기 배가 고파지죠? 노래 재밌죠? 자, 지금 소개해드릴 만화 영화 한 편의 주제가였습니다. 정글잼 중에서 정글잼이라는 곡이었어요. 자, 정글잼이라는 이 영화는 저 멀리 동화의 나라 덴마크에서 제작된 것입니다. 최근 몇 년간 할리우드에서 만들어낸 만화 영화들이 주로 어른의 취향을 따라가고 있는데요. 그에 반해서 이 정글잼이라는 만화영화는 완전히 어린이용 만화영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정글잼이란 무슨 뜻이냐? 그 놀이터에 있는 정글짐이 아니라 정글잼인데요. 원제는 정글잼도 아니에요. 이 읽을 수 없는, 도저히 읽을 수 없는 글로 되어 있는데 이 정글잼이라는 것은 올리블리 팡팡이라는 주문 하나로 시들어가는 식물들을 되살릴 수 있는 희귀동물입니다. 그런데 숲속에서 친구들과 어울려서 즐거운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이 정글잼에게 어느 날 악마의 손길이 다가옵니다. 희귀동물 편집광인 여배우 이자벨라의 흉기에 걸려서 그만 도시로 끌려온 거죠. 정글잼은 도대체 도시의 악취 때문에 숨도 쉴 수가 없습니다. 그리운 고향, 그 정글로 하루빨리 돌아가고 싶은 마음뿐이죠. 하지만 욕심쟁이 사람들 사이에서 정글로 가는 길은 멀고도 험할 뿐입니다. 동물 사랑과 환경 보호라는 주제를 지니고 있는 만화 영화 정글잼. 어떠세요, 여러분? 하루 정도 조카들에게 봉사하실 마음 있으시죠? 정글잼 중에 한 곡 더 들어볼게요. 울리팝이라는 곡입니다. Vulle, vulle, vap, vap, kille, kille, klap, klap, kysse, kysse, kras, kras, vulle, vulle, vap. Pjatte hovedet, hubo, æberne, sikkersak, vulle, vulle, vap, vap, wow, yeah. Nu begynder løgerne, vi driller papegøjerne, vulle, vulle, vulle, vulle, vap. Forbi Kile kile clap clap kiss kiss kiss kiss kiss kiss 기리 기리 클럽 클럽. 올리블리 밥밥 하면 정말 시들어가는 식물들이 되살아날지 모르겠어요. 영화 정글 제임 중에서 올리밥 띄워드렸습니다. 어떠세요? 아이디 도둑 파프리카 씨 속 좀 트이셨나요? 요란한 음악 좀 들려달라고 하셨는데요. 자, 이번 주말에는요 또 좀 재미있는 영화 한 편이 개봉될 것 같은데요. 남편인 대통령이 순직해서 미망인이 되어버린 셜리 맥클레인과 또 경호는 필요 없다는 이 셜리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녀를 쫓아다니는 최고의 경호원 니콜라스 케이지가 심리전을 펼치는 영화입니다. Guarding Tess, 우리 제목은 특수 경호대인데요. 어딘지 드라이빙 미스 데이즈와 비슷한 점이 있는 것 같죠? 하지만 그 영화의 코믹판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요. 휴 윌슨 감독의 작품입니다. 자, 전북 1위 평화동의 차지영 씨, 아주 좋은 이름을 가진 마을에 살고 계시네요. 차지영 씨와 또 충북 청원 북일면에서 우두식 병장님이 고참병장인 남정문 씨가 제대를 한 것을 축하한다고, 수고하셨다고, 또 사회생활 열심히 하시라고 한 그 사연을 담아서 다음 곡 띄워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안산에서 재은순 씨가, 그리고 하이텔로 박종갑 씨가 신청하신 곡, 영화 Pretty Woman 중에서 락시스의 노래입니다. It must have been love. 대전 중구 중촌동의 이대석 학생, 서울 도봉구 상문일동의 김재화 씨, 잘 들으셨습니까? 신청곡이었어요. 영화 Get Away 중에서 Now and Forever, 리차드 막스의 음성이었습니다. 언제 들어도 이렇게 마음을 이렇게 차분하게 가라앉혀주는 감미로운 곡이죠. 오늘 좀 빠른 곡들만 나갔었는데요. 음악이 나가는 동안에 여러분의 편지들을 이렇게 쭉 읽어봤는데요. 대구 달서구 대곡동의 정유진 학생, 이제 좀 생활이 안정됐습니까? 편지지를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요. 편지지랑 편지봉투가 봄 색깔을 가득 담고 있습니다. 아주 예쁜 하늘색이네요. 고맙습니다. 이제 오늘 마지막 곡 띄워드릴 시간 다 됐어요. 굉장히 오랜만에 들려드리는 곡인데요. 그동안 이 곡을 신청하신 분들이 뭐 한타스는 넘었습니다. 중산고등학교의 김용범 학생, 하이텔의 류정아 씨, 최승규 씨, 전북 군산의 진영 씨, 대구 수성구 파동의 SSY 학생, 박종배 씨, 태종간 씨, 그 밖에 전남 순천 인제동의 송영아 씨 등이 신청해 주셨네요. 구로동의 송영진 씨, 친구 기병이와 함께 들어보면 어떨까요? 오늘 마지막 곡입니다. 영화 삼총사 중에서 스팅, 브라이언 아담스, 랏 스튜어트 가수 삼총사가 떠오릅니다. All for Love 들으면서 사랑을 담아서 인사드립니다. 프로듀서 홍동식, 저는 정은임이었고요. 여러분 편한 밤 되십시오.